당신 마음 정말 몰라요. 그래도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오직 하나 당신뿐인데 남들이 뭐라 해도 너와 나는 변할 수 없는 사이.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는 우리는 다정한 연인. 세상은 변해도 세상은 변해도 생각은 달라도 생각은 달라도 나한테 딱 걸렸어. 당신 마음 정말 몰라요. 그래도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은 오직 하나 당신뿐인데 남들이 뭐라 해도 너와 나는 변할 수 없는 사이. 그 정에 울고 그 정에 웃는 우리는 영원한 연인. 세상은 변해도 세상은 변해도 생각은 달라도 생각은 달라도 나한테 딱 걸렸어. 그래도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오직 하나 당신뿐인데 남들이 뭐라 해도 너와 나는 변할 수 없는 사이.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는 우리는 다정한 연인. 세상은 변해도 세상은 변해도 생각은 달라도 생각은 달라도 나한테 딱 걸렸어. 나한테 딱 걸렸어.